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5월 29일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후한무치한 행태를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은 일본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를 아베 정권의 치밀하고도 지열한 외교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 남조선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시급하고도 올바른 해결 의지를 밝히며 합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폭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